24절을 한 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이 우리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페스토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페스토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은혜의 세계 앞에서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끝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감격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인하여 언제나 감격하고 감탄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크고 무한한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해력을 더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인간의 지혜와 이해에만 맡기지 마옵시고 순간순간 번뜩이는 빛을 그 이해 속에 주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그 탁월한 성품을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자의 마음속에 타오르게 하시고 동시에 또한 듣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며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교회당을 나갈 때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섬기고 싶어하는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 잘 알기를 원하는 사모함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간절해지고 절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시대에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갈망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의 오는 길을 순적하게 하사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의 떡을 함께 떼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23절 한 절을 가지고 은혜 체험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성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너무나 넓고 그리고 또 은혜의 세계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체험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많은 모조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 어린 많은 사람들을 이런 체험 속에서 혼돈하게 만드는데 그 체험이 실로 정말 건전한 체험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체험이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심각하게 자기의 믿는 자기가 왜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그들이 보기에 독특한 종교를 추종하는 이런 그들의 눈에 보기에 가엾은 사람이 됐는가를 1인칭으로 간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정말 놀라운 그 이적적인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찬란한 빛이, 정오에 무슨 빛이 있겠어요? 찬란한 빛이 자기를 둘러애우고 그리고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이 듣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눈이 머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찍이 유대 종교에 몸담으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이적의 경험들을 하면서도 그는 그 이적의 체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죠? 아, 왜 대답을 못해요? 누가 있었다 그랬죠? 엊그제 부산에 가가지고 목회자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말을 안 해요? 160명이나 모아서. 아, 왜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가만히 저 뒤에 있던 어떤 젊은 목사님 하나. 목사님, 우리가 지금 너무 심각해서 아멘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심각해요? 심각해 할 거 없어요. 체험에 있어서 중심자리에 그리스도 예수가 왔다는 거죠. 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체험이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게 뭐냐면 그 체험을 통해서 항상 뭘 물어봐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알게 됐습니까? 네? 체험 따로, 그리스도 따로 막 돌아다녔어요. 사도들의 경우를 보세요. 정말 정상적이고 올바른 체험을 한 사람들은 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체험을 하게 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게 되는가를 이제 오늘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 말고 다른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적인 체험 말고 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경험한 이런 체험을 다른 사도들은 오순절에 경험을 한 거예요. 오순절에. 그 이전에 오순절 되기 전에 그들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와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권능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주셨어요. 자, 분명히 성경에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럼 체험 없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너무 심각해서 말이 안 나와요?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체험 없이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반드시 어떤 체험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런 체험들이 사도들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저는 그 체험 자체가 참다운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물론 악령의 체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악령이라고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많은 잘못된 체험의 부분들이 사실은 성령의 체험일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많은 신앙의 체험들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제 이 문제는 또 이제 다른 방면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어야 될 문제예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은혜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게 될 때,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체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24절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기에서 바울이 이같이 변명을 했다 그러는데 이 변명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같이 변증하니 그래야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듣는 사람의 이해에 호소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선교적인 목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앙이 옳다는 사실을 변호하는 것이에요. 이게 변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 체험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체험 속에서도 바울은 개인적인 확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놀라운 체험은 단지 바울로 하여금 단순히 남이 보지 못한 이상한 경험 때문에 가지게 된 확신이 아니라 바울은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각의 체계들이 자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체험 속에서도 단지 남이 보지 못한 어떤 체험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 속에서 이해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왜 잘못됐으며 그리고 왜 그리스도 예수가 참 구주신가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게 됐다는 것이에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아주 말하자면은 변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말로서 우리의 신앙을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며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우리가 믿는 진리를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걸고 있는가 그것을 언제나 용기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 가져다 준 하나의 확신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신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파괴되어지고 새로운 이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체험입니다. 은혜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참된 신앙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그 자체가 어떻게 전수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체계 자체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기록했고 그 체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믿고 깨닫다가 그 어떤 사람이 그 경험한 것을 적어놓은 그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과 유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차갑게 글자로만 남아있던 이 의미를 어느 한순간에 깊고 뜨겁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가지고 변증함으로써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 믿게 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말할 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흘러가다가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체험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언이 아니죠. 20여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21년인가 2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잠깐 만났다가 그 다음에 흩어졌는데 21년인가 22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뭐 목사님 거기 김남준 목사님 댁입니까? 네. 뭐 이렇게 말해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마는 내가 너 아무개 아무개지 깜짝 놀래. 왜 기억을 못하겠느냐. 네 얼굴이 환하게 떠오른다. 술도 좋아하고 하여튼 참 한량 비슷했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전도사가 됐어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자기네 신학교 채플 시간에 어느 교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더니 내 얘기를 하더니 채플 시간에 난 그 사람 뭐 물론 이제 조금 알긴 알지만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리고 궁금해서 서점에 가서 책을 뒤지다가 이제 나인 걸 확인을 하고 우리 집에 이제 수소문을 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형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오늘 이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더만요. 왜냐면 자기는 별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가끔 돈 많이 벌 때니까 돈이나 좀 이렇게 한 줌씩 집어줘서 뭐 의료 선교하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위로를 삼으면서 다녔는데 동생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야 인마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전도도 참 그런 전 술 한 잔씩 사주면서 그러면서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잘 믿어봐라 인마. 거기 상당히 좋은 게 많다. 그리고 믿었는데 자기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세워라 내어라고 사는데 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 친구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형님 좀 봅시다 그러더래요. 뭐 1년인가 얼마가 흘렀는데 그러더니 식당에 가서 밥을 맛있는 저녁을 쫙 사주면서 형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오.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힌 거지. 형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오. 이게 뭐가 그러니까 아니 서울에 요것들이 말이야 많이 컸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형님 결단하고 이번에 우리 기도원에 같이 갑시다. 집회가 있는데 가면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갔대요. 가방 한 구석에는 또 담배를 넣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 기도원에 올라가면서도 아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좋은 걸 왜 끊어. 그리고 이제 올라갔대요. 그래서 집회 참석하고 또 산에 가서 또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또 집회 참석하고 그러는데 며칠 금식을 하면서 3일간 얼마를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신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게 뭐예요? 말로 수없이 얘기하고 입에서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죠. 자기가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단번에 이전의 모든 세상의 악들을 끊어버립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충분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막 불릴 듯한 확신이 생기는 그러면서 이제 저녁을 같이 먹는데도 그냥 밥 먹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은혜 받았던 이야기 그냥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야 참 많이 변했다. 나는 뭐 그냥 열심히 혼자 얘기하고 저는 열심히 먹었죠. 야 참 많이 변했다. 체험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뭔가 자기 신앙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그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예?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근데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의 내용들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 두 가지가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네. 그것도 억양에 따라서 아멘이 나오네. 기도하세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서 딱 신앙이 정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올바른 은혜 체험은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정립이 되는데 잘못된 신앙은 체험을 통해서 신앙에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정립이 되겠어요?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어?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체험을 통해 더 깊이 바로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중심이 바로 잡히니까 모든 게 더 바로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적합한 비유일지 모르는데 여러분 야외에 가가지고 큰 텐트를 쳐본 적 있어요? 비바람이 불고 난리를 치다가 텐트가 이 세워져 있는 이 뭐지요? 이 받침대, 이 볼대가 이렇게 탁 쓰러져요. 쓰러지고 나면은 뭐 엉망진창이 되죠. 다 쓰러지죠. 그때에 뭐 하나만 세우면 텐트는 그래도 원상 회복이 빨리 되냐면 중간 거 하나 큰 거 높은 거 위로 쇽 올라오는 거 그거 하나 세우면 그러면은 텐트가 제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게 돼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체험을 통해 올바로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중심이 바르게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쭉 정돈되게 된 거예요. 정돈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정돈이 되게 될 때 그때 견고함이 오는 거예요. 네? 견고함이라는 거는 뭘 이렇게 눈으로 본다고 해서만 견고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할 때 그들 눈앞에서 불기둥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적의 불기둥이. 입에는 기적으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앞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 집행위로 명하여 쏟아진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샘물을 먹으면서도 불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것이에요. 정리가. 네? 모든 견고함은 정리가 안 되는 데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 없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열심히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그리고 깨닫고 벽돌 하나 놓고 또 말씀 듣고 벽돌 하나 놓고 기둥 하나 세우고 벽돌 하나 놓고 유리창 세우고 지붕 올리고 이러면서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믿음의 집이 세워져 가는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견고한 사람이 되는 뭐 은혜는 혼자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뭐 난리 법석을 치다가 뭐 누가 그냥 머리털 난 할아버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난 천국 보고 왔다 한번 이야기하니까 혹해가지고 와 몰라 사람들 견고함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 다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보세요. 지식 하나님을 알고 은혜의 세계를 알고 신앙의 세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은사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 속에서도 단순히 그 체험에 불러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구도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리되어지면서 새로운 신앙의 구도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자리에 누가 와 있냐? 그리스도 예수가 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은혜 체험이 가져다 준 말하자면은 이해의 효과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라면 두 번째는 이 은혜 체험이 가져다 준 말하자면은 은혜 체험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효과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미쳤다 그랬거든요. 미쳤다는 것은 그냥 진짜 그야말로 미쳤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이 체험을 통해서 사로잡힌 바 된 사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거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강제적인 힘에 붙잡힌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붙잡힌 것을. 그래서 귀신 들린 것도 가만히 보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귀신이 살짝 들린 사람도 있고 진짜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사로잡힌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게 무섭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로 자기의 자식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마가복음에 나오죠. 뭐라고 말하죠? 귀신이 이놈을 사로잡아서 혹은 불 가운데로 혹은 물 가운데로 자주 집어넣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그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물속에 집어던지기도 해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뭘 했다고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저수지를 향해 달려가서 다이빙해서 죽어버렸어요. 귀신이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귀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미쳤다는 것은 맛이 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힘이나 태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 어떤 신적인 강제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격을 강력하게 지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뭘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이 사울로 하여금 바울에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종교적으로는 유대주의죠. 그렇죠? 또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또 로마 제국이었고 인텔리였으니까 또 문화적으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한편으로 사상사적으로는 로마 이전에 헬라 세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헬라 세계를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로마가 헬라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문화는 그렇게 창칼 가지고 지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도 헬라 말 사람들이 썼어요.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말을 쓰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헬라 말이 통하더라. 그리고 헬라 말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할지언정 말은 헬라 말을 쓰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타고 말하자면 헬라의 놀라운 철학들 여러분들이 국민 학교 다닐 때 배운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유명한 철학적인 사상들이 바울에게 잘 알려져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못했어요. 결정적인 영향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을 통해서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보게 되었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안 되는 어떤 처절한 숙명과 같은 사명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이 가져다 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평신도나 혹은 목회자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개념으로 안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깊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체험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벌써 이렇게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안 나요? 나면 아멘 해보세요.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면 어때요? 나야 되지요. 그죠? 근데 왜 안 나요? 예?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한다는데, 아니 귀신보다 더 크신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왜 표가 안 나요? 이렇게? 이게 뭐가 많이 잘못된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냉담해요. 신앙적인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마음속에서 그 열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표현하는 방법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이 생기면은 대성통곡하고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묻고 눈을 감고 흐르는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매 맞을 때 보면은 그냥 한 대 맞고 대굴대굴 굴르면서 엄살을 불려서 결국은 열 대 때릴 거 두 대밖에 못 때리는 사람이, 안 맞는 사람이, 열 대 맞고 두 대밖에 안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랫입술을 일자로 깨물고, 아주 독하게 참아가지고 선생님 더 약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예요. 총천연색이에요. 신앙생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은 대성통곡하고 울든지, 나는 그 겉에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는 동일한 뜨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차가워요. 그래서 내가 누가 어디 가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편이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울해 보이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예? 뭔가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상당히 고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상당히 뭐 인텔리겐트하고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는데 사회 경험도 많고 이렇게 보니까 바울을 보니까 어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맛이 간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렇게 세상 사람이 볼 때 맛이 간 사람처럼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한때 왕년에 예수의 미쳤다 소리 안 들어본 적 없죠? 그렇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너 완전히 돌았구나. 하나 버렸네. 그렇게 혀를 찰 정도로 돌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왜? 아니, 성령에 사로잡혀도 사람이 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는데 안 돌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는데 안 돌 수 있겠냐고. 지난번 월드컵 할 때가 몇 년이었는지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국하고 콜롬비아하고 본선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콜롬비아 선수 하나가 자살골을 집어넣었어요. 그 장면이 지금도 아주 눈에 생생해요. 살이 좀 마르고 키가 큰 선수였는데 잘하던 선수였는데 어떻게 해서 헛발질을 해가지고 자살골을 먹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다음날 신문에 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고국에 돌아온 다음에 사살해버렸어요. 저격해버렸어요. 죽었어요. 바둑 한 판을 지다가 지니까 그 바둑판에 엎드려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것이 역사에 전해 내려오는 토혈국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스쳤다 지나가는 오락거리를 가지고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영원한 가치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 뜨겁지 않다면, 미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연구 대상이에요. 정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손에 구원이 있고 구약의 놀라운 역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 달려와서 그분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만나서 자기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인 사명감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다운 구원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람 미쳐버렸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미쳤는데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전의 가치의 체계가 다 무너져버리고 이젠 새로운 가치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고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든지 나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십자가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자식들 잘된 거 자랑하고 우리 많은 재산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자랑하고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미쳤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왜 이 많은 세상들이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번에 진주에 내려갔는데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박하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데가 어디로 알고 있어요? 제주도로 알고 있죠. 그렇죠? 제주도는 뭐 시도 안 맥힙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주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진주보다는 많대요. 우리나라 평균 조사를 해보면은 인구 1,000명당 교회 하나는 서 있는데 진주는 3,000명당 하나도 안 된대요. 복음을 전해도 시도 안 맥히는 거예요.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 그건 뭐냐면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미쳐야 된다는 거죠. 지지난주인가 책을 읽으면서 뭐 이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없던 자기가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 새벽 4시면 가가지고 종줄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 전도사인데 이 새벽 종을 치는데 이 종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종줄만 잡으면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 얘야,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은 사실은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우는 거란다. 내 눈물이다. 그러고 나가지고는 그 다음서부터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복음은 못 전하고 그냥 아무나 붙잡고 우는 거야.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붙잡고 막 우니까 이 할머니가 젊은이 왜 울어? 왜? 할머니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견딜 수가 없다. 젊은 전도사가 그냥 엉엉 울니까 우지 마. 내가 교회 나가줄게. 그러더니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미친 사람들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도 기도 제목 하나, 주여 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인들이 안 미치고 있사옵나이다. 미치게 싸움나이다. 정말 안 미쳐서 미치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쳤어요. 그리스도는 미래에만 그를 지옥으로 갈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미래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였습니다. 유혹이 닥치고 고난이 올 때 그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주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부르신 그 거룩한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명의 원천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이는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놀라운 위로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자신의 비참한 죄악을 인해서 슬퍼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그 놀라운 위로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현대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고 지금 나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건 인생이 인생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헛것이에요. 네?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막히는 데 뚫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뭐 있는 거죠? 오늘도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이느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이분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미말의 찍기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더라. 예? 모든 만물 중에서 찌꺼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찍기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예? 설거지 하고 나서 마지막에 주부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 뭐예요? 싱크대에서 그 막에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자기를 보기를 주부가 쓰레기통에 찌꺼기 보듯이 그렇게 더럽게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것을 조금 더 섭섭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이 버린 것보다 더 놀랍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하찮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스도 예수께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사랑이 많은 곳으로 끌리는 거예요, 마음.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랑이 많은 곳으로 사랑을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이 이 사람 하나인가 그랬더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표현 자체가 미쳤다라고만 딱 되어 있는 사람 말고 그 문맥 자체가 이 사람 돌았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성경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또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그거 말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완전히 미쳤다. 아주 정확하게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만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우선 말이죠.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엘리야를 가르쳐서 뭐라 그 미친 놈이 왜 왔느냐? 어? 그 미친 자가 왜 왔느냐? 미쳤다고 말했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미친 사람으로 보였어.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뭐 말할 수 없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미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미친 사람으로 나 미쳤어요.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은 미쳤다고는 안 나오지만은 미친 사람들은 뭘 하죠? 미친 사람들은 뭘 해요? 아, 미친 짓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 당연하지. 미쳤는데 정상인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그 사람은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 정말 미친 사람임을 입증하려면 미친 짓을 하고 다녀야 돼요. 그 미친 짓을 한 사람 중에 누구예요? 이사야. 벌거벗고 돌아다녔어요. 뭐라고? 뭘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간다. 그 보여주기 위해서. 미친 짓이 미쳤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미쳤다 그랬으니까 뭐 그거는 뭐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 대명사고 요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미쳤구나. 바알세불에 사로잡혔구나. 악마의 대왕에게 사로잡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무엇 때문에 미쳤냐면 체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쳤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미쳤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이라. 어? 오늘 이 사도 바울 보고 너 미쳤구나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미쳤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처럼 그렇게 미치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릴 듯 뜨거운 사랑이 일어날 때 그때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뜨겁고 놀라운 사랑이 역사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고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치면 얼마나 이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는 더 이상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십시오. 오늘은 왜 누가 안 나올까?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미쳤는데 마음 졸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는데 다 버려두고 나옵니다. 왜? 미쳤는데요. 네? 그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데. 벌금 대낮에 금은봉에 들어가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보석을 자꾸 쑤셔 넣는 거예요, 젊은이가. 주인이 잠깐 가게를 비웠죠. 그리고 나가지고 금방 전화 걸고 전화를 걸었는지 뭐랬는지 잠깐 옆에 갔다가 금방 왔는데 가게에 손님이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뛰어 들어갔는데도 삐그덕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도 그리고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쫓아서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도 열심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경찰서에 잡혀서 뭐라 하는 줄은 그 보물에 눈이 빼앗기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야.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의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에 미쳐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선 미쳐서 살다 죽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계속해서 미칠 가치가 있는 것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야 되겠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없이 부여해져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도 그 영원한 가치에 부여해질 수 있는 그렇게 미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너희들이 미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산다는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쳐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곧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전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먹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붙는 것이에요.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미쳐서 우리를 구원한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일찍이 경험해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사형의 언덕에 내릴지도 모르는 이 재판정에서 그는 섰습니다. 무죄로 방면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그는 아니다 나는 황제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내게 나를 미치게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서 혹시 그 미친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미친 증언을 듣고 가이사도 미치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심판을 받는 이 자리에서 그는 자기가 미쳤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미쳤는지를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고 그의 심령이 뜨거웠지만 그의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왜 미쳤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이렇게 미친 것이 왜 정상인지 왜 그리스도 예수께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인해서 오늘도 내가 슬퍼하고 있는지 그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들이 단지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아들고 그거 하나의 소망을 걸고 그리고 울먹여자 먹기로 그 티켓이 유효할 날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한 발 담그고 교회에 한 발 담그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참사랑을 알았던 바울과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그것이 부러울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아 너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세상이 우리를 손짓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의 자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미친 듯 살아가는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피니가 통근 시간이면 맨하탄 거리에 나와서 털바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땅바닥을 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뭐라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죄 가운데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는 기껏 해봐야 이제 폐차되기를 기다리며 굴러가는 이 세상에 똥차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차가 지금 저렇게 찌그러졌어도 처음에 뽑았을 땐 반짝반짝했어요. 10대, 20대 잘 나가던 때에는 그런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인생에 바쁘고 화려했던 세월이 지나가고 황혼이 깃들 때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겠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왜인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 한 사람을 불러서 남에게 믿어지지 않는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만들고 우리 같이 강박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한 사랑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참된 자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새겨주신 것. 그 은혜 잊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미치지 않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얘야, 뭐, 네 기도 제목이 뭐가 제일 그렇게 간절하니? 얘야, 내가 너에게 집을 주랴, 돈을 주랴, 떡을 주랴.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니? 하나님, 나도 한번 내 앞에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쳐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세상에 요즘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왜? 그는 다름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미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그 사랑에 미친 마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내어주는 것이지. 예? 누가 내어줄 수 있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길은 하루 저녁에 우리 모두가 미쳐버리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18세기의 전설적인 설교자 위필드가 몇 세였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동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위필드가 전공이 뭐였었는지 아세요? 술집에서 이거 날르는 게 이게 직업이었어요. 근데 15살 때인데 얼마나 이걸 술집에서 일을 그렇게 신나게 하는 거예요. 술상 날르면서 사람들이 걔가 그 술집의 명물이 된 거예요. 왜? 그 고을에 목사님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가면은 걔가 그 술상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목사님 흉내 내는 거예요. 아, 코미디처럼 뱃살을 잡고 사람들이 웃는 거지.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야, 아이고, 저 술집에서 일하던 뽀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 뭘 듣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의 마음에 불을 당기시니까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애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나는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었다. 막 설교를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15명인가 몇 명이 돌아버렸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위필드가 설교하고 났더니 15명이 미쳐버렸다고. 그러니까 가서 그 주교가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살펴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명답을 했어. 나는 다음 주일에도 저 사람들이 계속 미쳐있으면 좋겠다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공부를 하다가 미치면은 이렇게 미치는 게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실려가는 거예요. 네? 가끔 보면은 여러분 천재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가끔 천재들에게 이런 정신병 같은 것이 일어나요. 네? 병원으로 실려가는 거죠. 미친 거죠. 제가 아는 사람도 서울법대 나왔는데 아주 똑똑해요. 자매하고 결혼하는데 그 자매가 그 형제하고 결혼할 때 모두 부러워했죠. 돈 있죠. 얼굴 잘생겼죠. 서울법대 나왔죠. 결혼하고 나서 4년 만에 맛이 가는 거예요. 아직도 정상이 아니에요. 미치는 거죠. 학문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미친 그것과 이 세상에서 정신이 휘딱 나가가지고 미친 것 사이를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야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미치는 것과 또 이 세상에서 귀신이 들리고 해서 미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분명히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바울을 향해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뭘 얘기하냐면 신문하고 있는 베스도조차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세계를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여주냐면은 기독교 신앙의 체험의 세계에는 반드시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이에 공개적으로 대놓고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많이 펴져 있잖아요. 박수 열심히 치고 뭐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런 체험의 속에 잘 안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까지 그 꼴락에 공부한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라 그래요. 여기 사도 바울은 베스도 각하조차도 이 사람의 학문의 세계를 인정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제대로 체험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에? 그까지 게 뭐예요? 에? 그까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강물처럼 밀려 들어가서 부셔버리고 흘러가는데 인간의 사상과 이런 것들이 하찮게 덮여버리는 거예요. 예? 학문의 놀라운 이것 학문의 세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미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결국 뭘 보내주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세계는 예? 지상적인 사람이든 무지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 미치게 될 때 그 사람은 정말 헌신적인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런 반면에 또 광신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잘못해서 그러면 그런 광신과 참 나온 헌신의 차이는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고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미친 바 되기를 소원하고 비옵나이다. 오 주님이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매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힌 바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들이 주의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들이 주의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나.